우리나라 대표가 13일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4위원회 특별 정치 및 비식민지와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4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서 국제적 협조 토의 시 연설했습니다. 대표는 오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우주개발 활동은 철두철미 평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은 국가우주개발 5기는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새로 연구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는 우주 관련 국제조약들과 협약들에도 가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위성 발사가 탄도로켓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한 이른바 유엔 안보리 이사회 결의들에 위반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공화국의 정당한 우주 개발을 가로막아 보려고 가든 발악을 다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탄도로켓 기술을 이용해서 군사 정탐 위성들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위성들을 제일 많이 쏘아올린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 우주 활동을 걸거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하면서 그는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평화적인 우주 개발을 더욱 다그쳐 나갈 것이며 우주과학 연구와 위성 발사 분야에서 국제적 협조와 교류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